같죠. 나를 위해 숨겨왔던 그대의 그 눈물을 내게 닿았던 그대의 입술이 나를 안았던 그대의 두 손이 차갑게 나를 밀어내며 이별을 얘기할 때 나는 오히려 고마웠죠. 괜찮아요. 그댄 그래도 괜찮아요. 얼마나 내가 그대를 아프게 했나요? 지금 내 모습은 잊지 말아요. 내가 준 슬픔은 그대를 매일 울게 했던 비굴한 나의 사랑. 제발 그것만 기억해요. 다음번에 다음 세상에 또 만나면 한눈에 나를 그대가 알아볼 수 있게 제발 나를 잊지 말고 살아요. 다음번엔 나를 피해 가야죠. 입니다.